오늘도 논어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융통성 있게 행동하되 원칙은 지켜라입니다. 공자왈 군자 지우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 그래야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없다. 오로지 의에 따르고 그와 함께 할 뿐. 이에 대한 연결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엄격한 원칙으로 군을 통솔한 전양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대한 포부와 비상한 시야를 가진 사람은 일을 처리할 때한 가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기민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권위와 신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신과 처세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자. 춘추시대, 진나라와 연나라가 힘을 합쳐 제나라를 공격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싸움에 늘 패하기만 한 제나라의 경공은 문무대신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했다. 그때 경공 옆에 앉아있던 재상 안영이 입을 열었다. 신이 보건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훌륭한 지휘자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전양저라는 자를 추천합니다. 문무를 모두 갖추었으니 한번 써보심이 어떨는지요? 안영의 말을 들은 경공은 즉시 전양저를 불러들여 적을 물리칠 계책을 논의했다. 과연 전양저는 범상치 않은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에 경공은 크게 기뻐하며 당장 그를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전양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출생이 비천한 자입니다. 비록 대왕께서 저를 장군으로 임명하셨으나 다른 이들이 이에 불복할까 두렵습니다. 간청하건대 대왕께서 가장 아끼시는 자를 감군으로 임명해 주소서. 경공은 그의 청을 흔쾌히 허락하며 가장 총애하는 대신 장고를 감군으로 임명했고, 전양저와 장고는 다음날 정오 군영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전양저는 약속한 자리에서 장고를 기다렸다. 하지만 평소 거만하기로 이름이 높았던 장군은 전양저는 물론이거니와 군의 규율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자였다. 정우가 훨씬 지나도 장고가 오지 않자 전양저는 어쩔 수 없이 홀로 명령을 내리고 군대를 지휘했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그제야 장고가 느릿느릿 모습을 드러냈다. 전양저는 화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대가 감군이라는 것을 잊으셨소. 어찌 일이 늦으셨단 말이오? 그러자 장고가 심드렁한 얼굴로 대꾸했다. 아, 글쎄, 내가 감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친지들과 친구들이 술을 갖고 배웅을 오지 않았겠소. 그러다 보니 조금 늦게 되었구려.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은 전양저는 녹이 띈 얼굴로 말했다. 병사를 통솔해야 하는 이는 그 임무를 부여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안 일은 잊어야 하오. 군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은 가족을 잊어야 하며 적을 마주대하고 있는 자는 그 자신도 잊어야 하거늘. 강한 적이 국경을 넘어와 나라와 민심이 어지러운 이때에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고 있는 이때에 군왕조차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어찌 술과 환락에 빠질 수 있단 말이오? 말을 마친 그는 옆에 서 있던 군정관에게 물었다. 군법에 따르면 시간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참수로 그 벌을 다스려야 합니다. 군정관의 우렁찬 외침에 장고의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경공은 즉시 사자를 보내 전향절을 말리려 했다. 하지만 전향절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사자를 꾸짖으며 말했다. 군역 내에서 말을 달리는 것 역시 군법을 어긴 처사이니 참수해야 마땅하오. 하지만 그대 역시 왕명을 받고 그리한 것이니 참수는 면해주리라. 말을 마친 전향전은 사자를 대신해 그 하인의 목을 베었으며 그가 타고 있던 마차의 왼쪽 부목과 목을 벤 말을 병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부터 병사들은 감히 군령을 어길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이렇게 전향전은 연나라와 진나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었다. 승리의 소식을 접한 경공은 크게 기뻐하며 전향저야말로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칭송해 맞이하였다. 육아에서는 군자의 입신은 주관적인 고집이나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가 부유함을 원한다면 부유해지고 가난함을 원하면 가난해지며 살아야 하면 살고 죽어야 하면 죽는 것이다. 즉 모든 일은 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오로지 죽은 규칙에만 얽매여서도 안 된다. 옛 선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융통성 있게 처리하되 반드시 정확한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사람됨의 도리요 성공을 위한 첩경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모든 일을 하든지 융통성 있게 처리하면서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거 좋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